지은 뉴욕의 시어스버그에서 목회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성도의 소개로 헤나 프로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는 첫눈에 본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커싱 목사는 이렇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헤나는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커싱 목사의 순수하고 소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854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도시인 블루크린으로 옮겨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두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인의 병명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증세는 무기력증이었습니다. 커싱 목사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로 부인의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인을 위해 신혼생활을 했던 시어스버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도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에 있으면 병세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스버그로 돌아와서 부인을 요양시키면서 병간호를 하는 한편 커싱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부인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870년 7월 13일 남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커싱 목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커서였을까? 커싱 목사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성도들도 커싱 목사가 활발한 목회 생활을 못하게 됨을 두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환 중에 있던 커싱 목사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대에 이상이 생겨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커싱 목사는 목회자로서 설교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엄청난 슬픔과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찬송시와 성가를 쓸 수 있는 천부의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찬송시를 쓰는 재능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을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나에게 및 오바댜아 1장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지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공군에 처했을 때 에돔은 그들에게 당연히 형제의 친절을 나타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시저가 브루투스를 보고 브루투스 너도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도 라고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행위가 그 잘못을 범한 사람 때문에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택자요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욱 가증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우리 위에 손을 댄다면 그 천사는 다른 책망의 말을 할 필요 없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용서받고 그처럼 많이 건짐을 입고 그처럼 많은 교훈과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부요를 누리게 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악을 행하려고 손을 뻗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한 자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이 추잡한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그들 가운데 있던 여러분 귀에 전혀 불쾌하게 들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에 관해 심한 말을 하는데도 창피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경꾼들 눈에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억세게 흥정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지나치게 갑을 깎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헛된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도 그들처럼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여러분과 그들 사이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정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십시오. 그러나 이 점을 확실히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십시오. 그들처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당하는 멸망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일도 행치 마십시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